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숨막히게 펼쳐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죽었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에 쉼표를 안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읽다가 숨이 막혀서. 유머코드가 이거군요 여러분이. 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쉼표가 없는 것처럼 숨막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 마지막 대단원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길을 따라 그 문에 들어서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겨냥한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특징은 너무 레디컬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도 어떤 휴머니즘 쪽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그리고 레디컬한 말씀이었어요. 과연 이 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그리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굉장히 이 압수어드한 부조리한 말씀처럼 들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준도 너무 높아서 도대체가 어디 피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마지막 남은 진실 한 가닥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역시 그러하죠. 이웃 사랑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들은 결국은 어떤 휴머니스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게 분명하죠. 종교적인 수행도 핵심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의 기술도 아니죠. 자신감을 주는 모티베이션도 아니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색안경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자아의 문제들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보네포 목사님은 일찍이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감정의 트릭 같은 것들이죠. 자아의 색깔이죠. 요즘 LED 램프처럼 자기 생각에 따라 리모컨으로 그냥 색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표정, 마음의 모드 좀 바꿔볼까? 조금 밝은 색으로 해보지 뭐. 그렇게.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뭐였어요? 좋은 얘기? 아니죠. 그들에게 모멘텀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던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그 자리에서 떨구고 인생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라는 존재 때문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분의 존재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소스라칠 정도로 진실하신 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한 그 분이 그의 존재감이었어요. 그의 헌신, 인생의 목적이 단번에 잘못됐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의 헌신, 바로 그게 그의 존재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싶을 만한 그런 신뢰감이 그분의 존재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도 이기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큰 파도가 쳐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편안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존재감. 과연 그는 누구일까?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점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싶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단순하게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종교 철학이 아니고요. 만물의 근원이고 제1원인이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고 존재 자체인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일촌으로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인격적인 관계로 그를 부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언제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마음에 들지 들지 않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시죠. 우리를 이해하고 대변해주는 대변인이 계시죠. 우리에게 빚을 대신 갚아준 대속의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집까지 안내하는 생명의 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기운이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다시 힘나게 하는 그 길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날마다 그것을 싸우고 있는 거죠. 잘못된 영향,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바이러스와 질병 앞에 노출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기운과 그것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과의 싸움이겠죠? 그렇습니다. 백혈구가 싸우고 있고 적혈구가 싸우고 있잖아요. 면역체들이, 항체들이 그 가운데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루 동안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반드시 우리 안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다음에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분열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늘 두 갈래 길처럼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말기암이 완전히 온몸에 퍼져서 의학적으로 사실상 손쓸 것이 없는 제 친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독일을 7여차 방문한 거였습니다. 내가 독일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안 좋은 거다. 그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방문해서 제가 잘란트에 있는 그 핵의학병원에 같이 동행했고 어제 저녁에 대한항공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문외 아닌 저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온몸에 전이 되는 그 특이한 암세포의 항원에 특별한 모양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특별한 그 기계로 그것들을 찾아내고 인식해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치 이름표를 달듯이 본드처럼 이렇게 식별표를 붙여놓는다. 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을 투여하면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의 세포들은 특정한 모양을 하고 특정한 루트를 만들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서 손쓸 수 없게 만들겠죠. 여러분,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산을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 예정된 등산로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길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아주 기분 나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왠지 기분이 나쁘면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길이 결국은 끊어져 버립니다. 낭떠러지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좋은 길은 느낌부터 달라요. 갈수록 편안해지고 그리고 갈수록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길을 다닌 사람들의 자취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닦은 사람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이 안내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한번 하세요. 그런데 길을 알아도 너무나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는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또 그 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느끼지도 못하니까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들의 문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오기 위해서 오래전에 남산에 독일문화원을 독일어 배우려고 처음 갔는데요. 접수하려고 간 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그 독일문화원이 독일에서 자재를 갖다가 지은 거겠죠. 문이었어요, 문. 예. 당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문. 그리고 아주 튼튼한 손잡이. 그죠? 한국의 그때 손잡이는요, 되게 이렇게 동그란 거.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고 좀 망가지기 쉬운. 거기에 비해서 이 독일 창문, 문, 손잡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두꺼운 문이었습니다. 안정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대로 된 출입구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에 들어서면 좋은 식물 그리고 좋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여러분 반드시 가꾸어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대 우림에 가면 그리고 원시림에 가면 좋은 나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 생각이 다 깨졌어요. 원시림은요 하나도 예쁘지도 않고 하나도 멋지지도 않아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원시림에 콩고 그 강변에 이르는 카메룬 동부에 그 거기 같이 갔던 분 여기 계신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예요? 조그만 배, 네, 카누 이거를 타고 그 강을 지나는데 여기서 뭐 북소리가 오가오가오가 들을 것 같은 네. 그것을 가면서 강줄기를 딱 가는데 양쪽에 원시림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흉측하고 왠지 괴기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냥 막자란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내면은요 내버려두면 흉측해지는 거예요.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는 나지 않습니다. 관리되고 경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원예사와 같은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나무의 겉과 속을 너무나 애정어리게 잘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속성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그래서 어떻게 곁가지를 쳐야 하는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 어떤 영양분이 득이 되고 무엇이 독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반드시 생명을 공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농부가 되고 자기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줄기가 되어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서 자신을 닮은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살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을 잘 세워서 불편함과 원망이 없도록 하는 민주주의 공동체 아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만큼 투자하고 그랬는데 뭐를 살려? 저는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고용하고 함께 섬기는 가족들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얼마나 몇 배나 더 일하고 많은 거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 줬으면 됐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이상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포도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에 다섯 번씩 데려다가 마지막에 문을 다 닫아버린 때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들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터 말이죠. 노르트베스트 센트룸에 제가 가는 치과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종종 이렇게 추천도 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완벽하거나 실수가 없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잘해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치과에 가면 특별한 게 느껴져요.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또 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독터인데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을 못 갔어요. 교일도 바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한번 이 시술을 받으려면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 해가 두 배 해가 바뀌었는데 이제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서 2년이나 지나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견적을 내주는데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금액이 그대로고요. 그리고 어떤 건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그 대신에 마테리얼 값이 어떤 부분이 조금 올랐대. 그 대신에 이 마테리얼이 하는 소재를 조금 낮은 걸로 쓰면 가격은 더 내려갈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재가 내려가면 질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일을 벌자. 내 값 보라고. 내 값. 나는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싼 걸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희 이 심을 이렇게, 심이라고 무식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심을 박는데 당신의 뼈가, 남은 뼈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미리 얘기를 조심은 하겠지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그랬더니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신뢰가 가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남았던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이 있는데 흑인 간호사가 있어요. 제가 인종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다. 흑인 간호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중간에 유입되어 온 난민이거나 아니면 어디 그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저는 처음에 그런 선입견을 가졌어요. 아, 저 사람에게는 그냥 값싼 임금으로 도구 같은 거 치우고 쓰레기 비우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시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다가 메인 어시스턴트를 하는 그 간호사가 있으면 이제 뭐 석션도 하고 뭐 치료를 하면은 하다가 손이 또 모자라면 이분이 소리를 질러요. 츠바이테 힐프비테,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면 이제 오는 거예요. 오면은 또 다른 일을 이렇게 부탁해서 시키고,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저더러 그 흑인 여자 간호사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시고요. 저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치료받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근데 저보고, 그런데 문제가 저 사람이 독일어를 잘못한대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웃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그것을 독일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제가 눈치를 챈 것은 저 사람을 훈련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정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종이를 주니까 내가 이거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그로순 간센 다 이해했다고.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일터란 무엇일까요? 일터 역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것이 일터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믿음이 가니까 그분에게 제가 망막박리 수술한 얘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또 막 굉장히 공감을 펴요. 그러면서 제가 혁신투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거기 그 프로페서도 정말 잘하는 분이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안과의 이 베켄바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한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할 수 있다고. 네. 왜냐면 이빨은 스물 몇 개나 되지만 눈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내가 말이 되네. 여러분, 국가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 줄기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의 인생이 살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숙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열매의 영양분을 자기가 직접 공급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과 접붙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당신의 일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교수가 자기가 암을 악성 정도를 평가한다면 1에서 10까지, 10이 제일 안 좋은 거라면 자기는 9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마 연명치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에 전이 된 게 벌써 자기가 4년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3년에서 5년을 산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 와서 기계로 그 암세포를 다시 찍은 거를 보니까 기계가 그 좋아서 그런지 너무 더 많이 보인대요. 자기는 그냥 기계가 좋아서려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러나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마 최선을 다하면 2, 3년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자기를 실험실처럼 사용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기 암 환자들에게 정말 치료의 길을 열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가면서 저에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아는 사람이나 말기 암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바로 어제 우리 교우 가족 한 분이 우연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전립선 암 말기라는 거죠. 뼈에 다 전이가 되었다는 거죠. 장기에 전이가 되었는지는 아직 PET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공항 라운지에서 탑승 대기 중이었습니다. 물론 몸도 안 좋고 또 시차 적응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언제쯤 적응이 끝날지 그러면 외래진료 한번 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적응은 무슨 놈의 적응? 바로 만나야지.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와 그리고 시간 약속을 정해주었습니다. 외래진료 시간에 오면 1차적으로 봐주겠다고. 만약에 본인이 못 온다면 겸사 결과 가지고 부인이라도 보내라고. 부인이 못 오면 전화라도 반드시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전화를 끝을 맺었습니다. 그가 말기 암 가운데 있지만 저는 삶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짧은 인생 중에 여름밤의 한순간 같은 우리 인생 중에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생명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성을 사모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토대 위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하는 거예요. 흔들려버린 기초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집은 허상입니다. 실제 목적이 없는 허상 같은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공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로맨스처럼, 인생을 환각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서 살까 하고 부탁도 하고 막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곳을 생각은 헤매고 있어요. 이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다른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쇼윈도우가 달린 전시장이 아닙니다. 가족은 보여주기 위해서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평소에는 입지도 않는 가짜 옷을 차려입는 가장무도회나 파티장이 아닙니다. 집은 떠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가 끝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가정이란, 집이란 무엇입니까?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좋은 일을 이루어야지 바로 이를 서로에게 배워가는 산실이 집입니다. 고통과 죄의식, 불면의 밤을 이길 수 있는 같이 손잡고 같이 위로하는 치료의 집이 집이어야 되는 거죠. LA의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폐 한쪽 완전히 절개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전이된 림프선 뭐 전부 다 이렇게 절개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벌써 1년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특히 자다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벽에 깨면 잠이 안 오는, 그러면 그 강주민 목사님하고 일어나서 손을 잡고 그 조그만 거실을 찬송 부르면서 한 시간을 조용하게 계속 걷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면 고통이 조금 가시고 또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손을 잡고 그렇게 주무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은, 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들으시고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집에 모퉁이 돌 토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집을 짓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 말씀으로 기초돌을 깔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짜 집을 지을 겁니다. 세상 문제에, 뭐 교회 문제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모든 악과 정의의 부조리한 문제에 우리가 답을 다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겠지만, 시대착오적인 삶을 산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진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진짜 생명을 품고 살리고 자라게 하는 집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열매로 뿌리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줄. 그 집에서는 마음에 가난한 것이 정말로 복이 될 겁니다. 그 집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정말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정말 마음에 복과 기쁨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진짜 주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을 변함없이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게 되기를. 하나님, 내가 살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마지막 호흡까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나의 일터가 하나님 그러한 유익을 남기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접붙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되신 주님을, 양의 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집, 생명의 집, 구원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